휴식을 외치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저탄고지를 그 배지민아님도 한번 하신 계기도 있고 아, 또 그런 것도 자료를 어떻게 선택을 해서 했는지 그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좀 예전에는 네. 그 제가 예전에 먹었던 그 저탄수 고단백 고지방 식사 그러니까 동물성 식품 그것도 어딘가에 뭐 찾아서 선택하신 거였잖아요. 네. 그때 당시도 어쨌든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한 반박 자료들도 되게 많고 아. 거기에 대한 이제 위험성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런 가공유 포함해서 뭐 붉은 고기 같은 것도 발암물질로 지금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건강식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과도하게 이제 많이 섭취하는 게.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채식 중에서도 저탄고지가 있기는 있어요. 그게 이제 식물성 지방을 많이 먹는 건데 저는 이제 블로그에 올릴 때 좀 채식 중에서도 좀 다수의 의견을 많이 따르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뭐 배지 닥터도 그렇고 해외 의사들도 그렇고 전부 그 채식이라도 저탄고지는 좀 권장하지 않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근데도 분명히 좀 채식 저탄고지로도 어떤 특이 케이스에는 뭐 단기간에 뭐 건강이 회복되거나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수의 의견을 소개는 하는데 그래도 채식 저탄고지도 있기는 있고 이걸로 효과가 있고 잘 맞는 사람도 있기는 있다라는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모두한테 뭐 이게 정답이야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채식도 기름이 많은 걸로 네네. 채식을 하는 분들이 있죠. 네. 예를 들면 견과류 많이 네네. 먹는 거. 네. 근데 그 부분은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밥상 위에 올라오는 많은 식품들이 네. 사실은 쉽게 까먹고 깎아먹고 네. 아니면 그냥 먹고 할 수 있는 1년에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보통의 밥상 위에 올라오는 식사세거든요. 네. 근데 그 견과류라고 하는 것들은 네. 사실은 좀 번거롭고 네. 한 번 더 손에 가게끔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 걸 봐서는 그걸 많이 먹지 말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상추, 그리고 예를 들면 현미밥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먹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김치 네. 이거 굉장히 손쉽잖아요. 네. 네. 그거 그냥 먹어도 되는 거고 네. 사실 김치를 담그지 않아도 네. 그런 것들은 자주 우리가 먹어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견과류라는 거는 까고 까야 되니까 손이 많이 가야 되라서 네. 그런 건 많이 먹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영양학적 막 깊게 네. 생각 안 해도 네. 저는 단순하게 보더라도 네.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식사로 견과류 네. 를 먹는 건 사실 그러니까 뭐 옛날 우리 그 조상들만 봐도 이제 막 고급밥에 뭐 네. 채소 나물 몇 가지 이렇게 먹었었는데 그쵸. 우리 조상들은 견과류 언제 먹냐면요 밤이 최고였잖아요. 그 밤이 지금 네. 이제 가을 무렵이 되면 엄청난 그 가시 네. 막 이렇게 벌려져 있는 게 떨어진 걸로 먹거나 아니면 그거를 가지고 발로 다 해서 그때 잠깐 네. 먹고 말았지. 우리가 지금처럼 해외에 견과류가 들어와서 엄청난 마케팅에 네. 속는 거죠. 네. 네. 그런 걸 통해서 마치 매일 그걸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마케팅을 하고 있긴 네. 해요. 그래서 이런 채식으로 기름진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이야기로 네, 자연스럽지는 못하죠. 예. 네. 그런 부분도 있네요. 네. 그러면 이런 전체적으로 막 이 블로그를 보면은 어쨌든 하루에 작업해서 올리는 게 포스팅하는 게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린다고 네. 하는데 특별히 뭐 시간대 같은 게 막 있나요? 제가 뭐 업로드 일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또 제가 블로그를 그냥 정말 공짜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의무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꼭 올려야 되고 뭐 마감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좀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제 식단만 봐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정보가 많이 찾는 거는 뭐 2일 이상이 걸릴지라도 제가 뭐 그냥 일기처럼 쓰는 거는 하루에도 빨리 쓰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는데 그 요즘은 조금 바빠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따로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네. 않지만 그래도 뭐 꾸준히 올리는 걸로 있어요.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우리 그 배지미나님이 다큐나 책 같은 걸로 채식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거 말고도 그 코넬 대학에서 네. 또 프로그램 같은 걸로 이렇게 코스를 하고 있죠. 네. 우리 그걸 아마 그 채식 영양학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코넬 대학의 채식 영양학 코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그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다보다는 네. 그 코스를 조금 설명해 주시고 보시겠어요? 코넬 대학의 이 영양학 코스? 뭐? 이게 이제 그 콜린 캠벨이라고 차이나 스터디 영양학 네.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그분 아들이 이제 그 교수진으로 있고 그 수업에서 되게 다양한 분이 나오세요. 뭐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심혈관 질환 전문의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뭐 임신 쪽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의사분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운동에 대해서는 진짜 운동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연 식물식과 건강 영양적인 거에 대한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환원론적 영양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양의 A부터 Z까지 다 하나하나 알려주는 건 아니고 이게 뭐 영양제를 먹어도 영양제 하나만 먹으면은 그게 영양제 하나 먹는 것보다 그냥 음식으로 섭취해서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수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지 건강해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런 사례들 그런 걸 얘기해주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코스는 자연식물식의 코스이네요. 네, 자연식물식의 영양학에 대한 수업이에요. 강의 주제는 보통 뭐예요? 그러면 자연식물식에서 뭐 단백질이랑 지방이랑 탄수화물 같은 그런 핵심 영양소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런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을 이제 비교를 해줘요. 뭐 어떤 식품을 선택했을 때 더 효율적이고 건강상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연구 결과들 채식을 한 집단과 이제 채식을 하지 않은 집단과의 그런 건강 상태라든지 뭐 대규모 연구들이라든지 차이나 스터디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해주고 뒷부분에 가면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자연식물식 식단을 꾸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수업을 해줘요. 뭐 요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떻게 식사를 꾸려야지 건강한 채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수업이에요. 이게 지금 온라인인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코스라고 하나요? 이게 몇 개월? 6주간 진행되는 6주? 네. 생각보다 짧으네요. 네. 오, 그래서 6주? 조금 빠듯하긴 하더라고요. 매주 연달아 6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주로 한 코스가 3개가 있는데 그게 한 코스당 2주거든요. 그래서 그 코스 일정, 시작 일정은 자기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몰아서 다 이렇게 6주 연달아서 들었었는데 제가 그것도 그 퇴사를 하고 들어가지고 회사 다녔을 때는 조금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있을 때 들은 수업이고 되게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니까 자연식물식을 예를 들면 6주라면 하루에 들어야 되는 거 6주 네. 그러면 1주에 매일 듣는 거예요? 아니면 1주에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몇 시간? 그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막 권장하는 시간이 있어요. 뭐 2주에 총 몇 시간을 그쵸, 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네, 뭐 24시간, 뭐 36시간, 네. 72시간이 1주. 네.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아니면 전체 6주 동안 들어야 되는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언어는 뭐예요? 그러면 언어는 이제 영어. 영어. 네. 네. 영어를 모르면 못 듣네요. 네. 네. 영어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아까 교수진은 콜린 백사님, 박사님하고 네. 아드님이라고 했는데 네. 또 외에도 전문 의사들? 그 뭐 닐 버나드랑 아. 폴즐 에세스틴이라든지 네네. 그 사이먼 부스에서 나온 실제 그런 분들이요. 박사님들이 네, 얘기를 아. 해주셔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영양학자만 나와서 계속 영양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환자들을 보고 그런 걸 직접 옆에서 이제 보고 식단을 관리한 의사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했었던 연구 결과도 설명을 하고 실제로 자기가 의사를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게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비용은 그러면 얼마였을까요? 비용은 지금은 한 150만 원인가? 아, 한 140만 원인가 그 정도. 150만 네, 원이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취득 후 어떤 네. 효과가 있나요? 어떠세요? 이게 뭐 네. 이거를 수업을 수료했다고 해가지고 뭐 영양사 자격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자연식물식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하고 그런 이점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잘 알고 있다는 거를 입증해주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자연식물식 쪽으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수료증이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증명을 할 수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아무리 뭐 전문가 정보들을 가지고 출처를 밝혀도 제가 이런 거를 수업을 듣지 않으면은 뭐 조금 뭐 전문가가 아닌데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뭐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냥 더 공부했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요. 그러면 그 들었던 수업 중에서 이미 이제 다 들으신 거잖아요. 네. 네, 6주가 다 끝나신 거죠. 네. 그중에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거, 인상에 남은 어떤 강의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6주간 중에서. 그게 이제 차이나 스터디 같은 건데 그 콜린 캠벨이 했던 차이나 스터디가 되게 그 유명하거든요. 그게 이제 8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관찰한 연구인데 그게 지역마다 중국인들이 먹는 음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먹는 음식에 따라서 질병률이 정말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그 유전자가 다 똑같은 중국인이잖아요. 뭐 미국처럼 다양한 인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제 먹는 음식에 따라서 되게 질병률이 달라진다는 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채식 위주로 먹는 지역의 중국인들은 그 좀 특이한 소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심혈관 질환도 거의 발견되지 않고 뭐 각종 암 발병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 연구들이 좀 인상적이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이민자 연구가 있는데 네, 똑같은, 이민자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일본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어디에 이주를 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과 식습관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좀 전통적으로 좀 고기 소비가 적고 뭐 좀 덜 가공된 그런 자연식물식 위주 식사하는 지역의 일본인은 이제 되게 건강한 반면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좀 서구식 식습관 있는 지역으로 이제 이주한 일본인은 갑자기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그런 게 정말 환경과 먹는 거에 따라서 그 건강이 좌우된다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장수하는 지역들만 봐도 뭐 전통적인 뭐 오키나와 지역이라든지 뭐 파푸아 뉴기니 뭐 이런 데도 보면은 대부분 뭐 고구마 같은 녹말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설탕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그런 걸 거의 안 먹고 그다음에 동물성 음식도 잘 안 먹는데 뭐 먹더라도 이제 생선 섭취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자연식물식 위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문명화되고 이제 그 서구식 식습관에 따르면은 그 뭐 서양인처럼 뭐 암이라든지 심장 질환 뭐 비만 이런 게 늘어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관찰 사례들을 보니까 그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진다? 영향이 크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만약에 공부하고 싶은, 네.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은 분들, 어떤 분들한테 이걸 좀 권해주고 싶으세요? 공부를 하셨으니까, 권해주고 싶은 분들.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자연식물식 쪽으로 일을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 좀 전문적으로 뭔가 하고 싶으신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좀 해외 거주자거나 아니면 좀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 중에 그냥 가족을 꾸리고 계신 부부들이 그냥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뭐 아기의 영양소라든지 임신했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 비전공자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한 수업이라서 영양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 그냥 누구나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업 같아요. 근데 그렇군요. 가족을 설득하는 용으로 좋겠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남편은 부인이 좀 해줬으면 네. 하는데 그걸 잘 안 해준다 했을 때 부인을 함께 네. 공부를 해서 가는 방향, 또는 반대인 경우 네. 좀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남편이 원치 않은 네. 경우, 또는 아이들도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아이들도 네. 기본적으로 이게 확실한 그 데이터 네. 이런 이론 이런 게 있어야지 아이들도 따라올 그쵸, 수 그쵸.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함께 보는 함께 공부할 수 네. 있는 거. 이거 온라인이니까 한 사람만 등록하고 네. 공부하자면 되잖아.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가족 많으면 이거 유리한데요. 네, 동생도 보고 네. 언니도 보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일단 다 하셨는데 계속 더 하고 싶은 분야가, 공부 분야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느 분야일까요? 저는 이제 원래 처음에 막 건강 쪽만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요즘은 또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돼가지고 이제 채식과 환경의 관계, 그러니까 음식과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블로그에 상대적으로 좀 환경 얘기가 좀 적어요. 되게 동물이라든지 건강 얘기는 많은데 환경 얘기가 좀 적어가지고 요새는 좀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환경적으로 좀 정확한 네. 정보 같은 것들. 환경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우리 그 배지민나님하고 이제 블로그 이야기도 하고 네. 또 뭐 당연히 뭐 인스타그램도 네. 이렇게 조금씩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배지닥터랑 채식 한 끼랑 이렇게 함께 공동으로 네.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채식 활동을 또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을 내고 나서 또 다른 책을 써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마다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채식책이라고 해도 정보가 있는 책이 있고 아니면 그냥 경험담을 풀어놓은 책이 있듯이, 그 좀 정말로 제가 블로그에도 그런 정보성 글들이 많다 보니까 그 채식을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그러니까 뭐 채식으로 외식하는 팁이라든지 뭐 채식과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은 조금 그런 책도 제가 준비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뭐 배지닥터랑 채식 함께를 계속하면서 앞으로도 다른 채식 단체나 활동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이것저것 기회가 될 때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그 배지민아님의 블로그를 보면 그 댓글을 처음에 이제 화가 난 비건이라고 네.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댓글이 정말 따뜻하고 네. 또 그런 따뜻한 글 속에서 뭔가를 주니까 아까 그런 희망적이고 네. 본인이 하는 어떤 큰 힘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글도 남겨주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네. 같고, 또 그 기초적인 질문을 아주 잘 물어보는 분들도 많죠. 네. 그런 거를 충분히 또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공감 능력. 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 공감 능력이 네. 많으니까 네.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달리지 않으면 아마도 그렇게 많은 댓글이 달리지 않을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배지민 님은요 향후 채식 활동을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 채식을 부탁해 네. 이거를 공동으로 네. 진행하게 됐어요. 공동 네. 진행자로 네. 앞으로 할 거거든요. 박수. 그래서 우리 박 PD님이 이렇게 섭외를 하신 거랍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요, 우리 채식인들의 어떤 다양한 고민을 좀 나눌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우리 네. PD님이요. 그래서 그런 고민하는 부분 같이 만들어서 공동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네. 우리 간단하게 팟캐스트를 이렇게 공동 진행자로 네. 된 거에 대해서 네.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저는 일단 처음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쁘고 저는 이게 채식을 부탁해가고 원래 뭐 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한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듣고 채식을 지향하고 실천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를 많이 줬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채식을 부탁해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활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채식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조금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제가 블로그 댓글을 받아보면은 대부분 하시는 댓글 고민들이 비슷해가지고 그런 거를 또 그 팟캐스트에서 한번 주제로 이렇게 다뤄보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좀 노하우도 있고 좀 앵그리 비건이면은 좀 그거를 이제 좀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비거니즘이라는 삶을 많이 이야기해요. 네. 우리가 비거니즘이라고 하면은 비폭력, 폭력을 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볼까 네. 이런 건데 사실은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비거니즘을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먹는 거는 비거니즘이지만 저는 아침에 나올 때 자동차 몰고 네, 나오거든요. 그쵸. 그럼 벌써 나오면서 폭력을 세상에 가하고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거니즘 삶을 사실 죽을 때까지 지향하면서 맞아요. 최대한 나를 포함해서 먹는 거를 포함한 나를 포함해서 어떻게 폭력을 가하지 않고 살아볼까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배지민아 님과 함께 공동 진행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네. 고민하고 서로가 답변 주고 그런 재미있는 그리고 유익한 네. 그런 채식을 부탁해가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네, 그럼 배지민아님 오늘 이렇게 채식을 부탁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